대륙간 탄도로켓2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의 대성공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정당성을 밝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7일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문건 A71-1000-S 2017-656호로 배포되었습니다.